되어보고 배경음악은 발자국 소리 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닌 척 그렇게 떨리다 난 모르게 웃어 그렇게 든 떨리다 난 모르게 웃어